바람에 실려오는 향기 벚꽃이 춤추는 길 위로 노선 가득한 거리에서 우리 함께 걷던 기억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온 설레임을 가득 안고 모든 게 완벽한 함께하는 이 축제 속에 잊지 못할